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조국보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령철 작사, 리면상 작곡인 노래는 주체 39, 1950년에 창작된 전시가요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싸움에 떨쳐 나선 인민군 용사들의 전투적 기백과 필승의 신념, 불타는 조국애를 담고 있습니다. 노래는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우리의 영족 인민군대와 이민들 속에서 논리 풀리워지면서 원수경멸의 투지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문경 고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기촌 작사, 리면상 작곡인 노래 문경 고개는 주체 39, 1950년에 창작된 전시가요입니다. 가요는 조국해방 전쟁 시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우리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지와 혁명정신, 무비의 대중적 용주의를 깊이 있게 반영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요는 심오한 사상예술성을 하여 우리나라 음악사의 뚜렷한 자국을 새긴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내 고향의 정돈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집채 작사 리면상 작곡인 노래 내 고향의 정돈집은 주체 40일 1952년에 창작된 전시가요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품속에서 행복을 노려가던 정돈 고향,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총천도 생명도 다 바치려는 우리 민군 전사들의 높은 정신 세계와 불굴의 의지, 혁명적 낙관주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순관 사상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며 의지적인 선율에 의해서 정석 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율은 순차적인 진행으로 은은하게 흐르다가 점차 음진행의 폭을 넓히면서 격동적이며 무기있게 울립니다. 노래는 심오한 주제 사상적 내용과 감동 깊은 음악 형상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해방 전쟁 승리로 거무 추동하는 데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고향.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